느껴져. 먹하면 무심한 거기. 시간은 freeze 투명하게 얼 때 한 입에 와 싹 깨물어. Let's run it up, don't hesitate, hesitate. 주문을 걸어, please holiday. 이왕이는 그 순간 너와 나를 덮쳐. 입술이 말라, so happy. 심장이 좋게 boom boom boom boom. We'll be right back.